집에 치즈처럼 집어넣을 테다. 향기 맡고 색깔 음미하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잡아먹을 테다. 아르는데 발톱에 힘이 빠져 이마까지 없어져. 혹시 내가 아픈 건가 병이라도 걸린 거니 큰일 나지. 정신 차려. 어쩌다 인간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나. 그냥 입꼬릴 뿐이다 고. Hey, 확 묻어 그땀 막막 흔들어 정신이 깨. Hey, 자 안에 본 스타일로 적힌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웃어 내가 웃어. Oh, 사랑해요. 난 내 깨고 넌 미녀. 그래 웃어 내가 웃어. Oh, 사랑해요. 난 내 깨고 넌 미녀. 거부할 수 없이 강렬한 느낌에 빠져버려 나를 맞서. 난 단순한 게 좋아. 내 속에 숨어있던 것이 지금 눈 떴어. 그녀를 좀 봐. 공포에 빠져 눈앞의 situation 이해 못해 못해. 따라온 늑대 놈이 결국 날 잡아먹겠지. 이게 아닌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 아름다 아름다 우 그대 내니마 내니마 내니마 우 나를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마. 나는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우 그대 사랑한 사랑한 사랑한 우 내게 너니만 너니만 너니만 우. Hey 확 묻어 그땀 막막 흔들어 정신이 깨. Hey 자 내본 스타일로 적은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웃어 내가 웃어. Oh, 사랑해요. 난 내 떼고 넌 미녀. 그래 웃어 내가 웃어. Oh, 사랑해요. 난 내 떼고 넌 미녀. 널 먹든 계속 큰일 났어.